있을 뿐 내겐 익숙한 그런 흔한 이별일 뿐 사랑할 땐 너밖에 없다고 그래 그땐 진심이었어 내 가슴에 깊이 박힌 사랑은 너뿐이었어 하지만 여기까지야 내 사랑은 여기까지야 어쩔 수 없잖아 세월엔 약이 없잖아 사랑은 어디에서 왔다 가는지 모르겠어 언제쯤 왔다 가는지 언제까지 머무를 건지 한 곳에만 정착할 순 없는지 부질없는지 내 마음은 이미 다 버렸는데 마음을 다해 정말 마음을 다해 사랑했던 우리잖아 그거 있잖니 네가 많이 미웠어 정말 나 그 흔한 권태기 한번 없었지 한순간에 변해버렸지 뭐가 뭔지 모르겠어 난 정말 모르겠어 가슴이 답답해 미쳐버리겠어 누가 날 좀 어떻게 좀 해줘 이러다가 정말 미쳐버리겠어 사랑 때문에 지쳐버린 내 자신이 싫었어 그래 내가 먼저 말했지만 그래 놓고 며칠을 울었어 먼발치 너의 집 앞에서 널 기다렸어 내가 왜 이별을 말했는지 지켜줄게 널 약속이나 말걸 갚지도 못할 그 많은 빚들을 어떡하지 이제 벼랑 끝에 몰린 내 사랑이 떨어진다 붙잡지도 못한 채 그저 바라볼 수밖에 이럴 거면서 그때 왜 그랬어 왜 그랬어 힘들 거면서 돌이킬 수 없는 그때만 내게 남은 사랑은 없었어 한순간의 실수가 아닌 줄 수 있는 게 없었어 끝끝내 난 내 사랑을 다 써버렸어 마음을 주고 내 모든 걸 사랑을 다해서